말리마 석도가 창조되고 있는 려명거리고 온 솔장이 화선 손전 화선 손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도 중앙예술단체, 근로단체, 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예술손존대, 기동예술손동대원들이 려명거리고온솔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힘차게 벌이며 완공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총돌격해 나가고 있는 곤솔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했습니다.